있지 넌 딴따라 그래 맘대로 팔봐라 아니라 한 줄도 없어 바라는 건 돈벼락 나래 부모님 모습 바래 그뿐이야 같은 하늘 똑같은 시간 그 안에 다른 삶을 사는 그 누군가를 보면 난 몰래 부러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진짜 부러운 거야 다 똑같아 맨날 하는 거 매일 먹는 거 매번 보는 거 벗어나고 싶어도 내 발목을 항상 잡는 건 되게 조그마한 미련이란 거 길고 짧은 건 해봐야 알 수 있대 그래서 다들 나를 최고인네 후회는 없어야지 짧은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나인데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있다간 뒤쳐져 멍하니 서서 지난 후회로 뒤돌아보지 않게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날 말리지는 말아줘 지금 달려갈게 나이라는 꼬리표는 늘 까봇지를 않네 어린애 아니야 무거워진 내 행동의 값에 눌리는 두 어깨는 나 일어설 수 없게 해 행동의 대가는 생각보다 비싼 듯해 어릴 땐 그랬지 뭐든지 내 맘대로 철없이 겁이란 단어 따윈 몰라 그냥 덤벼봤지 그땐 그랬지 지금은 어떤지 더 이상 내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던 걸 알아 시간이 없으니 관역의 정중앙을 노려 신중히 새로운 시작 기대보단 내 어깨 위 걱정 망 소림도 항상 함께 시작 결지연정 더 이상 결정해서 될 시간조차 만만치 않아 뭐가 있을지 몰라 저기 저 언덕 너머로 위에서 고난의 길을 견뎌 누가 감히 나를 말래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있다간 뒤쳐져 멍하니 서서 지난 후회로 뒤돌아보지 않게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날 말리지는 말아줘 지금 달려갈게 산을 한 눈빛과 모진 말들도 날 향한 기대와 함성이 되길 이 길의 끝을 난 볼 순 없지만 모든 걸 걸고 달려볼 거야 우와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있다간 뒤쳐져 멍하니 서서 지난 후회로 뒤돌아보지 않게 시간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날 말리지는 말아줘 지금 달려갈게 지나간 시간이 다시 되돌아오진 않아 미련을 내려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 발은 to the top 발은 to the top 발은 to the top 지나간 시간이 다시 되돌아오진 않아